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몇 번째죠? 아,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다시. 어? 우리 다시. 저희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뭐 저희는 체감상은 느껴지지도 못하겠고 한 달만인가요 거의? 한 달인데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뭐 한 달 같은데요. 아, 말투에서 느껴지죠.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어오시는데 왜 쉬고 있나요? 뭐 구원파, 우리는 구원파다 방송이 없어지나요?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어요. 태종 씨 왜 이렇게 긴 시간 쉬셨어요? 아, 좀 바빠가지고. 아, 바쁘셨습니다. 그 말투에서 느껴지시면요, 구원파 이 방송 쉰 이유는 이태종 씨의 무기력증 때문입니다. 맞아, 맞아. 우리 태종 씨가 우울증에 빠지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방송에 좀 소홀히 하고 그 전하고 많이 달랐어요. 아, 그냥 좀 바빴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4월 달이 되니까 할 일도 많이 생기고. 뭐 이제 언론 대응을 좀 시작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신경을 좀 못 쓰기도 했죠. 예,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왜 이렇게 궁금도 하셨는데, 경웅 씨, 저희가 왜 한 달 동안 쉬었나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4월에 워낙에 지금 민감한 시즌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말 하나가 굉장히 모든 여러 가지 상황에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 특집을 하고 언론에 대한 대응이나 원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진상규명 특집도 하려고 그랬죠 저희가. 네. 그렇죠. 근데 진상규명을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지금 했을 때 어떤 진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또 저희 또 내면에서 고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 4월 달 해서 특집 방송으로 진상 규명과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으나, 네, 사회적으로 조금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뱉어버리면 이슈화가 될 줄 모르니까 라고 좀 저희가 좀 참은 면도 있죠.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예, 다시 5월입니다. 저희 방송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그간 한 달 동안 간략하게 구원파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멀리 이렇게 중남미 수양회가 있었죠. 예, 이미 너무 옛날 소식이 되고. 그러네. 멕시코 수양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수양회가 있었는데, 멕시코 수양회는 너무 먼 이야기가 돼버려서 태국 수양회 이야기를 해보죠. 네, 우리 특파원이 갔다 왔죠. 특파원이 갔습니다. 네, 네, 제가 없었을 때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 그랬죠? 네, 예, 저는 태국 갔다 왔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우구파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세요. 다 해외에서 계셨던 분들이고. 홍비 씨, 그 태국 수양회는 몇 분이나 모신 거예요? 태국 수양회 참석자는 모두 300명이 조금 안 되는 280명 정도가 오셨고요. 지금 제8회 태국 수양회였거든요. 참여 인원수가 가장 많았던 수양회. 그럼 장소는 어딘가요? 저희 장소인가요? 아니면 뭐 리조트를 빌려서 하나요? 예, 당연히 리조트를 빌려서 했고요. 많은 부분들을 이제 현지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고생하셔서 만든 장소세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 금수원 땅을 떠올렸죠. 아, 이렇게 준비된 땅에서 편하게 수양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조트면 조금 시설은 괜찮았나요? 네, 시설은 괜찮았고요. 뭐 이제 두 사람이 한 방을 쓴다던가 이런 쾌적함은 개선지가 됐고요. 그래요. 그리고 침례식은 또 뭐 거기 수영장? 그렇죠. 수영장에서 아주 쾌적하게 더웠지만 그렇게 4월 달인데 더웠나요? 아, 거기는 우기예요. 네, 비도 많이 왔고? 네. 네, 저희 수영회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웠던 것 같아요.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죠. 네, 여름 그렇구나. 목장으로. 네. 뭐 스케치 뭐 한두 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제 현장 스케치에 차마 못 담아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태국 분들 이외에 가장 많이 온 해외 식구들이셨어요. 아, 중국 분들. 네,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 계신 한국 분도 오셨지만 거기 계신 교포 분들 아. 또 한족 분들도 오셨어요. 근데 이제 먼 걸음을 하신 건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태국 수양회가 이번에 아시아 수양회로서 크게 열린단다. 근데 중국은 이제 복음의 자유가 없잖아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열린 수양회에 모두 다 이제 마음을 합한 거죠. 그래서 바자회 준비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교제를 하다 가셨어요. 아. 중국 팀은 거의 매일 이제 밤새 가면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족 분도 계신다면 한국말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통역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영어 통역 아. 그리고 베트남어 그다음에 미얀마어 아. 이렇게 통역 부스가 이런 강당이 있으면은 그냥 부스가 책상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통역자들이 아. 계속 통역을 해요. 라디오로 듣고 아. 저도 중국어 통역을 하다 왔습니다. 아, 아.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중국 분들하고 대화가 교제를 많이 하셨구나.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수양회 때는 금수원 안에서 통역 부스 안에 이제 유리를 거치고 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바로 아이 컨택팅이 되고 바로 이제 교류가 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수정하고 아. 이런 그러면 훈훈한 태국 수양회도 저녁마다 밤마다 이렇게 2부, 3부 교제가 있었나요? 뜨거운? 네, 2부까지 있었고요. 전체가 이제 2부로 이루어졌고 계속 통역이 이루어졌고요. 라디오로. 그럼 뭐 거의 밤샜겠네요? 예, 그랬죠. 아. 네. 근데 이제 태국 분들이 점차 이 밤샘에 적응을 해나가시다.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네. 구원파가 돼가시는 과정인가 보네. 그러게요. 아. 뭐 매점도 열렸었는데 바자회라고 저희 모임 제품들이 많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중국에 있는 된장 공장이나 뭐 그 조청 거기서도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그리고 이제 모임 제품들은 한국 분들은 이제 살 수 없고 해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이 됐었고요. 한국에서는 몇 분이나 가신 거죠? 근데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어머니 분들이 아, 오셨었어요. 엄마에서 많이 가셨나 봐요. 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좀 한국에서도 너무 많은 인원들이 가는 것 때문에 좀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예, 인원 제한. 리조트 때문에 리조트를 전체를 다 빌려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그 리조트 전체를 지금 다 쓰신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거기 리조트 사장님 분이 저희랑 되게 깊은 인연이 맺어져서 아. 계속 저희 집회 중간에도 계속 빼꼼 와서 들으셨다 가시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와 함께 저희한테 리조트를 이제 제공해주실 분이 되셨어요. 태국 수양회 청년들도 많이 갔나요, 경웅 씨? 사실 청년들은 그 갔다 온 분들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좋았어요. 얘기 듣는 것도 좋았고 그 분위기나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들이 굉장히 좀 갔다 온 청년들도 좀 힘을 많이 받아온 것 같고요. 좋았어요만 하지 마시고 뭐가 좋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그 태국 식구들이랑 지금 홍비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식구들이 와서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드실 거예요? 방송 중에 저 뻥튀기 좀 먹었습니다. 아, 이게 금수원 뻥튀기군요. 네, 먹방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리얼한 소리가 들어왔네요. 이건 뻥튀기 먹는 소리입니다. 유기농인인가요? 예, 계속하시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저도 태국 수양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게 저희 성찬식을 저희가 형식을 그렇게까지 추구하지 않는 모임 중에 그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 참 없는 쪽인데도 저희 성찬식은 조금 챙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은 한떡을 떼는 부분에 대한 게 있어요. 네. 아, 한떡 떼는 거. 예. 굳이 하나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떡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저 이렇게 여름 수양회도 한떡인가요? 네, 실제로 그 만 명이 한떡. 예, 한 덩어리 떡으로 만들어요. 와. 그러면 그걸 태국에서도 여전히 한떡으로? 태국에서도 여전히 300명의 떡을 예. 한떡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쌀을 공수하기 어려워서 한국에서 보내요.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이제 그쪽 쌀은 아마 푸석푸석하죠. 푸석해서 안 돼. 그냥 깨져 있겠네. 그래서 그 떡을 만드는 과정을 예전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말만 들어도 재밌네. 그러니까 딱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도 진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이 그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 개를 만들면 쉬워요. 근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멕시코에서는 당연히 성경에는 떡이라고 한국어 성경에 표현되지만 빵이잖아요. 네. 멕시코 서양에서도 한 빵을 만들거든요. 엄청 큰 빵 하나를. 처음 듣는 얘기 같아. 빵을 생소해요. 재밌다. 그것도 이제 한 빵을 만드는 그 노력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홍미 씨 알았어요? 아, 떡은 알았는데 빵은 되게 생소하네요. 태국에서 떡 먹은 거예요? 네, 그 떡을 뗐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지금 얘기만 들어도 상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장소도 옮기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 식구들이 다 모여서 진짜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컨퍼런스웨이 같은 걸 이렇게 하신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매번 수양회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각 나라 언어별로 그걸 표현하고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대화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다 번역된 얘기를 들으면 아유 같은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나랑 똑같은 얘기네. 분명 얼굴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얘기는 똑같아요. 네. 그게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수양회 때 갔을 때 그냥 그 감정만으로도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많이 마음들이 좋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좋다라는 표현은 그런 거죠. 예, 좋았어요가 느껴지네요. 네. 저 갔다 온 것 같죠? 그러네요. 홍비 씨, 그 태국 청년들하고도 교제 많이 했나요? 아, 예, 그럼요. 그 태국 청년들이 제가 이번 태국 간 게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재작년에 6회 수양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지금이랑 많이 다릅니다. 아. 예, 이제 제가 스케치 해온 곳에도 내용이 있지만 이번에는 태국 청년들이 팀장을 맡아서 각 팀을 꾸려갔어요. 아. 당연히 언어는 안 통해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쪽에서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손짓발짓 다 해가면서 뭐 통역 있으면 통역 끌어다가 듣고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회의했거든요. 아. 예, 많은 다른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예. 홍비 씨, 청년들끼리도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지셨나요? 네, 청년들끼리는 이제 많은 청년들이 왔기 때문에 뭐 다 같이 하는 시간은 2부 모임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각 팀별로 교재가 있었어요. 아, 팀별로 네. 나눠져 가지고. 네. 그러면 태국 청년들, 한국 청년들, 네. 또 기타 지역에 중국 소신 청년들이나 뭐 미국 아, 중국 청년들 예. 아. 골고루 섞어서 팀을 나눈 거예요. 예, 그렇죠. 아. 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무슨 팀이 있었나요? 저희 팀이 크게 바자 팀, 그리고 경비 팀. 그리고 교사회 그리고 방송팀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아. 한국 수양회랑 비슷한 비슷하네요. 네, 네. 규모가 커지면 뭐 인원만 바뀔 뿐이지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팀들의 운영하시는 이 팀장급들이 네. 전부 다 태국 청년들이 전부 다 맡았다면서요? 태국 청년들. 네. 아. 그리고 저희 방송팀에서는 IT를 전공한 형제가 올해부터 그 저희 등록받는 그 수양에 등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오. 태국 청년인데 네. 아. 그래서 되게 잘 쓰였거든요. 야. 인프라가 대단해요. 네. 아. 그 청년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 태국 이름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 그분이 이제 프로그램 한 거를 한국어로만 바꿔도 계속 쓸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이 300분 정도가 참석하셔서 예. 몇 분 정도 이렇게 해결되셨나요? 아, 침례 받은 인원이 22명이시고요. 그 침례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구원 받으셨는데도 이제 놓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다 태국 현지 분들? 네, 그렇습니다. 태국인 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거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이번에 가서 홍비 씨가 이렇게 인터뷰 하나 해 오셨죠? 예. 지금 잠시 후에 들어볼 건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아, 저희 태국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번에 이제 한 해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 이제 주축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신 기현 부부 아. 예,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아, 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개웅 씨는 잘 알죠, 이 자매님을. 예, 저는 잘 아는 편이고 형제도 이제 안면은 튀어 있는 상태고 일단 아유, 진짜 너무 고생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부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비입니다.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태국말로 했어요. 소개 부탁드려요, 두 분. 네, 저는 이름은 구요. 현재 방콕 모임에서 지낸 지 이제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찬이고요. 원래 시카고 모임에서 왔었는데 이제 방콕 모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 1년 됐습니다. 이제. 아, 두 분이 여기서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뭐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항상 번역이 기본 업무고요. 태국어를 번역하시는 거죠? 예, 이제 보통 이제 아몬 형제라고 원래 통역을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기 영어를 듣고 태국어로 다 통역을 설교 통역을 하셨는데 우리 모임의 책자 중에 한국어로 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된 책자를 이제 제가 가져다가 다 태국어로 통역 아니 번역을 다 하고요. 태국어로 번역을 하시고요. 네, 그건 이제 베이직 업무고요. 네. 말하면 끝이 없이 나올 것 같은데 말해도 되나요? 다? 괜찮아요. 예, 뭐 운전도 하고요, 피아노도 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수영이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부 리조트 이제 구하는 거부터 리조트 컨택하고 거기에 매니저들하고 각 그 이제 업무 분담 같은 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돈 계약 그런 것도 이제 딜도 다 하고요. 뭐, 모든 실무를 다 맡고 예, 계시네요. 그런 모든 일을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되니까 네. 아마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몸으로 어떻게 태국어를 전공을 하신 거죠? 네, 태국어를 전공을 했고요. 전공하고 나서 이제 좀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 이제 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시카고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예. 오시게 됐는지? 사실 2012년에 고문받고 나서요. 그 조자매님이 잠깐 그 두 달 후에 그 태국 분이랑 같이 시카고 놀러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태국 소식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조자매님한테 여쭤봤어요. 진짜 태국 그 형제들이랑 진짜 교제하고 싶다고. 아. 그러니까 자매님이 바로 그 여름에 이제 영어 가르치라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태국으로요?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아, 태국에 그렇게 오셨군요. 네. 어떻게? 그 뒤로 이제 그 태국 형제 자매들이랑 교제하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제 기현 씨를 만났죠.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거의 2년 돼가요. 처음에 온 거 포함돼서. 작년에는 아직 저희 형제가 오지 않았었고 아, 예. 예, 그때는 이제 저랑 조자매님이랑 거의 많이 했죠. 그럼 이번 수양회는 혹시 어떻게? 이제 처음이죠. 저는 같이 일을 도와주는 거는 이번에는 일부러 다 일을 나눴어요. 네. 이제 태국이 어떠냐면은 태국어가 아니면 말이 아예 안 통하니까 영어도 사실 아무리 해도 영어 아무리 쉬운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태국말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태국말을 또 하는 사람이 저랑 이번에 온 청아자매 이렇게 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일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태국에 온 지 2년이 이제 넘어가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수양회를 이제 제가 저랑 이제 조자매님이나 이제 계속 해나갔는데 태국말을 한국말에서 태국말 태국말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은 제가 이제 설교 통역만 하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아자매가 하는 모든 일을 제가 거지. 하면서 또 설교 통역까지 하고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감동 조절이 잘 안 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번에 올해는 그런 고생을 좀 안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형제한테 미리 경고를 했죠. 아. 이번에는 반드시 일 업무를 분담해야 된다. 아. 그래서 청년 그 방콕 청년회를 이 팀을 다 나눴어요. 네. 팀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각자 업무를 어느 정도 정해주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전에 또 이게 딱 오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들이 있고 그렇죠. 계획해놓은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태국 청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고 같이 뭔가 일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인가요? 정말, 네, 처음이에요. 사실 제가 재작년에 태국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김선배님이 처음 이제 태국에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 모습을 보셨죠? 아우, 아니 그때와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정적이었지만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봤던 태국 청년들의 모습이랑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일단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손님이 아니라 이제 한국 식구들이나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번에는 꽤 많았잖아요. 이제 태국에서 수양회를 하지만 정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중국, 베트남, 또 지금 미얀마,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미국 뭐 갑자기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태국 식구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직접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그렇게 좀 나누고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재작년에는 한국 청년이 굉장히 바빴던 수양회로 기억이 맞아요. 되고요. 네. 이번에는 태국 청년들이 이제 네. 팀장을 맡아서 네.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그렇죠. 봤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한 발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 이번에 제 몇 회 수양회죠? 8회 수양회고요. 벌써 일단. 8회인가요? 예. 그러면은 재작년은 6회. 그렇죠. 6회. 올해 수양회는 한 몇 명 정도가 참석하셨죠? 올해 수양회는 거의 300명이 좀 안 되는데 거의 280명, 29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국가 수도 다양하고요. 예. 보니까 대강당이 이제 통역 부스로 이제 그 가장자리를 쭉 메울 정도로 네. 벌써 몇 나라가 왔죠? 그렇죠. 중국, 미얀마, 네.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그리고 또 호주, 네. 베네수엘라, 미국 등등 라오스도 두 분 계시고요. 라오스에서도 오셨나요? 네, 라오스에서도 또 두 분 오셨고 모든 통역이 되고 있는 거죠? 라오스 분은 또 태국말 이해하세요.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미얀마 분들도 네. 또 태국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부분은 굉장합니다. 네. 다행이죠. 뭐. 애로사항도 많으셨겠어요. 이 큰 수양회를 준비하시느라 뭐 제일 기억에 네.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두 분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일단 통역 부스 하는 분들이랑 그 통역을 하실 때 이제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네. 뭐 저기 수신기도 필요하고 저기 라디오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 자체를 그렇게 많은 부스를 사실 안성에 가면은 아예 통역 부스가 예쁘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음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리고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오신 분들은 뭐 옆에서 하시는 분 말씀도 다 들리고 이제 아마 좀 통역하시는 분들이 애를 좀 쓰셨을 것 같아요. 네. 통역 부스 설치가 네 통역 부스를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 했다 보니까 예. 앞에서 그냥 한국말 하면은 태국말로 통역하고 영어로 하면 태국말로 통역하고 그냥 그렇게만 끝났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뭐 미얀마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베트남어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동시 통역으로 그렇게 다 진행이 됐으니까 통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귀연자매님이 제일 고생하셨죠. 아니요 뭐 앞에서 저는... 모든 통역을 다 해주셨잖아요. 아니 저도 이렇게 처음이라 이렇게 두 번이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수양회에 나왔을 때 한국 수양회가 저희한테 줬던 그런 편안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마 요번에 진짜 말한 대로 처음이라서 저도 이제 사실 첫 그 태국 수양회 참석한 거거든요. 근데 다들 책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막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많이 모르고 있는데 처음인데 뭐 이거 뭐 통역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언어도 아직 안 되고 6개월밖에 태국말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뭐 달라 그러면 이제 몸으로 이제 태국 사람들한테 뭐 달라 아니면 뭐 갖다 달라 뭐 그게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언어가 안 되니까 기현자매도 너무 바쁘니까 이제 통역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수송도 맡아주셨잖아요. Transportation. 예. 고생 많으셨어요. 두 분이 있어서 되게 든든하고 태국 청년들도 뭔가 그 자리를 잡아가는데 두 분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태국 청년들이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서로. 근데 너무 좋았다고 서로 문제 같이 푸는 게. 진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일을 하면서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오늘 2부 모임 뒤에 이어질 청년 모임에서 또 그런 간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두 분 이제 태국 수양이 벌써 두 번째 맡아주셨고 처음 태국 수양이를 겪으셨는데 이제부터 태국에 펼쳐질 복음을 맡아주실 분들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저희만 복음을 맡은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복음을 맡은 책임이 있는 거고, 어쩌다 보니 저와 제 남편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여기 뭐 계속 있게 될지 아니면 뭐 어디로 가야 되게 될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이런 일을 일 자체로서만 그냥 끝내고 싶진 않거든요. 이게 뭐 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 그 안에서 그 교제를 알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스스로도 좀 그 더 성장하고 싶고요. 저도 성장하고 싶고 태국 식구들이 날로날로 발전해가는 뭔가 신앙적으로 그런 그 태국 식구들 형제 자매들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저도 제 스스로를 보게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한테 복된, 저한테 너무 복된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 큰 선물이다. 이제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지내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런 마음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짜 다들 가끔씩 물어봐요. 그 미국 친구들이 왜 태국으로 들어가냐고. 근데 힘들 때가 뭐 많이 있지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이렇게 이런 일을 도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진짜 전도 집회 나갈 때 어떤 형제 자매님이 간증을 하면 그때 너무 마음이 약간 다 같이 형제 자매들이랑 일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때 그 사이에 누가 구원받고 간증을 하면 진짜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새 생명이 태어날 그렇죠. 때 그때가 정말 그동안 고생한 그런 게 전부 다 씻겨요. 그냥 예. 너무 기쁘고, 그 한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는 게, 이게 불교 국가다 보니까 한 번 집회에서 한 명 딱 구원 받으면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왜냐면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집회를 했는데 15명 뭐 30명 이렇게 했는데 구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간증이 좀 불확실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너무 똑부러진 그 간증을 들었을 때는 모든 수고와 뭐 그런 게 다 그냥 딱 씻어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더 열심히 있는 생각을 들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젊은 나이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많은 걸 포기하고 태국에 들어오셨을 텐데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뭐 저는 제가 포기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포기가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내 힘으로 이거를 포기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포기가 되게끔 하나님이, 제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포기 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어려웠었겠죠. 어려웠지. 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생각하는 게 진짜 뭐를 해야 되는지 진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진짜 고마운 마음이 생겼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살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죠. 굉장히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또 태국에 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오세요. 내년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두 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방송할 때 틈틈이 저희가 스팟 방송으로 네. 제주도 생태 이야기를 올렸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좋아들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100만 평 녹차밭에 녹차 시즌이 온 거죠. 녹차가 이제 그 새싹들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싹들이 지금이잖아요. 잎들이 예.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딸 때가 도래한 거죠. 우전이 엄청 부족하겠네요. 우전은 지났고 이제 새작이죠. 아 우전 아직 안 지난 거 아니에요? 아이 지났죠. 비가 그럼. 내린 지가 언젠데.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주도 녹차는 그 보니까 음달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여러 지역이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키 작은 나무부터 키 큰 나무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새싹이 솟아나는 나무들이 있어요. 우전이 그럼 지금도 나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구가 며칠이죠 근데? 에? 고구가 며칠. 아, 묻지 마시고요. 아,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 핵심이 그거였군요. 예, 네. 아, 뭐 100만 평이면 한 사람이 10평을 한다 해도 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기 뭐 저 청초밭은 이렇게 구원파 분들이 전부 다 구원파 분들이 땅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분들은 다 가서 따셔야 되겠네요. 태종 씨 막 내 땅도 있다고 자랑쳤잖아요. 아, 그게 우리 땅이죠, 내 땅. 나도 돈을 냈다 이거죠. 녹차 따러 가셔야 되겠네. 아, 그러게 여기 좀 형편이 되면 좀 가고 싶은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댕겨 오세요. 제 것도 좀 한 주먹 좀 갖다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게시판. 당첨자 발표 시간입니다. 홍비 씨. 네. 이번 주 게시판 당첨자 4주 만에 나왔는데요. 발표하기 전에 게시판 저희도 들어가 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저 어제 잠깐 들어가 봤어요. 글들은 써 있었나요? 네, 조금 써 있더라고요. 계웅 씨는 뭐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가봤는데 이제 저희 방송이 쉬면서 게시판도 침체가 됐어요. 안타까워요. 저도 몇 시간 전에 들어가 봤는데 하루 방문 인원이 두 자릿수더라고. 어제 갔을 때는 100여 명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두 자릿수던데. 네.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게시판 당첨자분 두 분 계시고요. 뉴글라스에 한 박스씩 드립니다. 네, 가짜맨님. 가짜맨 소녀님. 가짜맨 소녀님.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썸싱가이라는. 썸싱가이 글을 엄청 올리셨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드디어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네, 찬송가 당첨자분도 소개해드릴게요. 워터인워터. 네, 후레지아님이십니다. 후레지아님,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분들 중에 오늘 사연 소개는 가짜매 소녀. 아, 가짜매 소녀. 이분 네.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짜매가 뭔지 아세요? 전 하나님 사연을 읽어보면 아, 그래요. 나온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에 갓 구원파 자매로 태어난 갓난아기 12살 소녀입니다. 아, 그래서 갓 자매 12살이네요. 12살? 초등학교 네. 5학년? 오. 저는 우리는 구원파다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교나 말씀은 어렵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파다는 재미있고 길지만 위험한데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 재밌게 재밌나요?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갓 자매 소녀님.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댓글을 쓴 까닭은 바로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구원파 자매가 한 명 더 늘어서 하나님 곁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 저는 눈 거네 진짜. 저는 구원파로 태어난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모두 천국에 같이 가길 바랍니다. 월 화요일을 기다리는 갓 자매 소녀 같음. 야, 거의 팬이세요. 야,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부끄럽네. 갑자기 또. 12살 자매가 듣고 있는다고 생각하니 긴장하게 되네. 그러니까요. 가짜매 소녀님 녹음 잘 할게요. 아니 이게 자매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야, 갓 자매님. 아우 부끄러운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교 대용으로 듣지 마시고요. 꼭 설교는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 방송은 설교를 많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대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우선 저기 신청되신 분들은 꼭 비밀 댓글로 성명,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댓글에다가 예,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받으시면 꼭 받았다는 그 글도 남겨주시기 같이 바랍니다. 남겨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까지는 배달 못해드리니까요. 국내에 계신 분한테 이제 받으실 분을 정보를 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2부 시간에는 계속해서 구원파 역사 시리즈로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있는데 이번에 계속 되는 거죠, 2부에? 네, 맞습니다. 자, 2부 시간에 정말 초창기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 한 분을 모십니다.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저 엔딩송 하나 준비했는데 오. 태국 청년들이랑 한국 청년이 같이 그 찬송 부르는 걸 녹음을 했어요. 아, 좋네요. 듣기 괜찮거든요. 네. 들어보시고 네. 입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해. 네.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하자. 아니 지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자르시고 그럼 바로 갑시다. 오케이. 예수 나주를 받은 Amen.